사회과학원 연구사 문홍념은 조나춤을 박근혜 특유의 더러운 보신술의 내막을 까밝혀본다.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최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가 미국의 사드 체계를 남조선에 배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하여 신냉전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며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닥쳐올 위기와 초래할 참사에 소스라쳐 놀라일 뜻은 남조선의 정계, 학계, 사회계, 재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단식, 혈소 쓰기, 삭발, 촛불 시위 등을 벌리고 있는데 박근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당장 중지시키라는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고는 해외 행각에 나섰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려 24번이나 해외에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징벌의 황천길을 요리조리 피하며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의 보신술을 폭로했습니다.